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고 해치오신 장군님의 선군 장정을 돌이켜볼 때면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주신 장군님의 애국주의가 얼마나 감높고 숭고한 것이었는가 하는 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시완 노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전선길. 자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 위에 한 평생 끝없이 가고 가신 우리 오보이의 전선길, 장군님의 전선길. 걸음걸음 보이지 않는 불이 흐르고 산악위에 또 산악이 솟은 전선길, 전선길, 장군님의 전선길.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치산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의 생과 더불어 시작된 길이여. 군마들이 울부짖고 정금이 빛발치는 백두전역이 그의 고향집들락이었다. 모닥불 타오르는 유격대 수경지가 아래목 없는 그의 집이었다. 백두에서 시작된 그 길을 애국으로 이어가시며 한 생을 바치신 그러고 뜨거움에 젖어 안아보는 인민의 마음. 백두용장의 그 불같은 헌신이 백전백승하는 내 조국의 역사가 되고 폭풍만리 헤치오신 그 전선길이 햇빛 넘친 우리 삶의 넓은 길로 열리었나니. 전선길 구비구비 봄빛이 흘러 봄빛이 넘치어 보들개지 움트고 새들이 지저귀여도 장군님 그러고의 고마움에 젖는 마음. 아, 우리의 행복을 안아오신 전선길, 전선길, 장군님의 전선길. 아, 장군님의 전선길을 뜨겁게 안으며 군민은 한 마음으로 맹세다지네. 우리의 장군님 선만년 받들어 모시리. 선군의 그 업적 영원히 잊지 않으리. 저국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여기시며 한평생 저국과 민족을 지키는 준엄한 결전장에서 사시고 저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뜨거운 정과 일로 덮였으며 이 땅 그 어디에나 불같은 혼신의 자옥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 진정 저국은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전부였고 애국은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이었거니 이 땅에 끝없이 뻗어간 전선길이 오린 오보이 장군님의 숭고한 혼신의 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으며 천만 군민은 격정이 넘치어 노래합니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높은 뜻 어려워는 이 땅의 전선길에 심장을 대보라. 전국수호 전장에 붉은기 날리며 사생결단 호만령 해치어 넘으신 장군님 그 자욱이 가슴에 뜨겁게 새겨주리. 저국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조국 앞이 지금부터 하려면 이 땅의 전손길에 심장을 대보라. 내 나라의 부강과 번영을 위하여 빨치산의 행군길 이어가시는 장군님, 그 헌신이 가슴에 뜨겁게 새겨주리. 강성대국 이 땅에 꽃피우시는 장군님, 그 위엄이 가슴에 뜨겁게 새겨주리. 조국은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조국은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